서른다는 걸 알아 진심을 말해줘 결국 다 흔들려 돌아오니까 힘내란 뻔한 말은 하지 않을 거야 난 내게 들려줄게 들려줄게 내가 뭐랬어 이 길걸 했잖아 믿지 못했어 이길 수 있을까 이 기적 아닌 기적을 우리가 만든 걸까 난 여기서 꼭 네가 내게 다가와준 거야 I do believe your galaxy 듣고 싶은 너의 멜로디 널 은할 수의 별들은 너의 하늘이 과연 어떻게 수놓지 나 절망 끝에 결국 내가 널 찾았음을 잊지 마 넌 절벽 끝에 서 있던 내 마지막 이유야 Live 내가 남기 싫은 날 영영 사라지고 싶은 날 문을 하나 만들자 속에 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곳이 기다릴 거야 믿어도 괜찮아 널 필요해줄 magic shot 따뜻한 찬잔을 마시며 저 은밀수를 얼른 떠보며 넌 괜찮을 거야 여기 magic shot Hey, 항상 최고가 되고 싶어 hey, hey, 그래서 조금 팔꿈을 쳐도 있어 hey, hey, 남들과 비교 일상이 돼버린 거북이 어떤 내 욕심은 대단한 억제고도 목줄이 됐어 hey, hey, 그런데 말이야 돌이켜보니 사실은 말이야 나 최고가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닌 것만 같아 위로와 감동이 되고 싶었었던 나 그대의 슬픔 아픔 걷어가고 싶었나 내가 남기 싫은 날 영영 사라지고 싶은 날 문을 하나 만들자 너의 마음속에 다